한마디 말도 조심스럽죠. 혹시나 그대를 서운하게 만들까봐 어딜 가볼까 무슨 얘기로 웃게 해줄까 온종일 그대 생각만 하는 나죠.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. 보고 싶어 못 참겠어요. 좋아서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beautiful 간직하기조차 너무 아름다운 angel 그대 환한 미소를 봐도 거짓말처럼 한눈에 반해줘. 영원히 함께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 우리 둘이서 넌 나의 하나 girl I love you so 내 곁에 있어줘 forever girl.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주고 싶어요. 생각하죠 당신 생각뿐이죠 Only you 고마워요